아들 딸들아 고로시 지내야 내 마음은 토기포 이 어머니 마음도 젊어진단다 정든 고향 지집처럼 찾아오노라 깊고 깊은 밤이라도 찾아오노라 일당댁에 초병들이 내 아들 딸들아 행군길에 우리 집 그저 스쳐 지나며 이 어머니 생각만 아 참 못 든단다 깊고 깊은 밤이라도 찾아오노라 찾아오노라 장군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끌끌하고 믿어 너희들이 보고 싶어 이 어머니 문을 열고 기다린단다 군지나치 집처럼 찾아와